평양에서 4월에 진행되는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 예선 2조 경기에 이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23살 미만 선수권대회 예선 7조 경기가 진행됩니다. 조구성 추첨 결과에 의하면 예선 7조에는 조선팀과 라오스팀, 중국 대북팀, 중국 홍콩팀이 속해 있습니다. 첫날에 주최국팀인 조선팀은 중국 홍콩팀과 중국 대북팀은 라오스팀과 각각 대전하게 됩니다.